10분 1초라도 더 빨리 너를 보고픈데 넌 항상 바쁘대. 그래서 우린 또 한정된 시간을 보내. 행복한 시간은 금방 가 너무 아쉽지만 난 그래도 좋아. 우리 사이에 그게 더 좋아. 난 너와 많은 이야기를 하다가 시계를 보고 갑자기 당황스러워져. 지금 너를 집에 보내기 싫어. 하지만 그럴 수는 없어서 오늘도 오렌지로 물들어가는 너를 여전히 난 아쉬워하면서 집에 돌아갈 것 같아. 나는 더 너와 함께하고 싶은데 해가 져도 기다리면 다시 뜨듯이 내일도 보고파. 난 슬퍼하면서 집에 돌아갈 것 같아. 아쉽게 오늘도 노을이 보이기 시작했다. 오렌지 빛이 나 시원한 바람 거리를 좁혀 난 손을 잡아본다. 의미 없는 말들을 던져봐도 넌 긴장했는지 날 쳐다보지 않아.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내표정도 두워지잖아. 네가 돌아서기 전에 오늘은 말해야겠다 싶어. 조건 없이 매일 빛나주는 전월처럼 너도 항상 그렇게 매일 웃어주길 바래. 그럼 내 평생 간직할 수 있으니까 어두워도 내 눈엔 네가 가장 빛이 나니까. 난 너와 많은 이야기를 하다가 시계를 보고 갑자기 당황스러워져. 지금 너를 집에 보내기 싫어. 하지만 그럴 수는 없어서 오늘도 오렌지로 물들어가는 너를 여전히 난 아쉬워하면서 집에 돌아갈 것 같아. 나는 더 너와 함께 하고 싶은데 해가 져도 기다리면 다시 뜨듯이 내일도 보고파. 하면서 집에 돌아갈 것 같아. 아쉽게 오늘도 노을이 보이기 시작했다. 시간이 멈춰 이대로 해가 앉았음에 너만의 웃어줘는 내가 행복하게 집에 갈 수 있게. 자자.